광명 성전의 점에서 이스마일 아우마두 무함마드 하산 조조 팔레스티나 국가 특명전권 대사가 21일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. 연회는 리용호 외무상 관계부문 일꾼들이 초대됐습니다. 팔레스티나 대사관 성원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.